두꺼진 방엔 언제 또 들어왔니? 미친놈 마스키라 진동소리 미친놈 마스키라 무슨 일이야 미친놈 마스키라 신경이 바짝 공들선 채 너를 어떡할까 고민 중 평화로운 나의 시간들 아주 단숨에 깨버린 너 No 내 맘속 깊숙이 지도